옛날 옛적 칠보기가 살았었는데 장가 못 간 한탄만을 하고 있었어. 보다 못한 동네 사람 얘기하기를 백일기도 지성하면 장가 간단다. 이 말 들은 칠복이는 다음날부터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했는데 99일 기도하고 100일 되던 날 흰수염의 할아버지 나타나셨네. 칠복이 내 이놈 내 말 듣거라. 밭 깔고 농사도 않고 내게 시집 올 색시 있다더냐. 어서 가서 일을 하거라. 그러면 예쁜 색시 얻게 되노라. 무릎까지 바지 걷고 소를 몰면서 이랴 이랴 새벽부터 외쳐가면서 구슬땀과 비지땀을 뿌려가면서 몹쓸 땅을 비옥하게 일궈갔단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 퍼져가면서 하나 둘씩 구경꾼이 모여들었어. 손가락질 박장대소 떠들어대는데 그 속에는 곱다니도 끼어있었네. 칠복인 거들떠보지도 않고 황소같이 일만 하는데 모여있던 구경꾼 뿔뿔이 가고 곱다니만 남아있는데 둘의 눈이 마주쳤다네. 깜짝 놀란 칠복이 큰 눈을 뜨고 선녀 같은 곱다니를 쳐다보는데 곱다니도 부끄러워 얼굴 붉히고 말 못하고 눈웃음만 띄었다더라. 칠복이 놈 괴짜로 집어던지고 밭이랑을 둘씩 셋씩 뛰어넘어서 곱다니에 손을 덥석 잡고 나서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와주셨구려. 아 칠복이 이젠 장가 갔구나. 장가 못가 한숨 쉬더니 논밭 깔아 부자 되고 색실 얻으니 동네 사람 부러워했던 이런 옛날 옛적 얘기 있었네. 칠복이란 그놈 정말 행복했겠네.